첫사랑에서 소외,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는 소외계층은 지금도 삶의 끝자락에서 SOS를 외치고 있습니다.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사회적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번 주엔 주거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평당 월세가 가장 비싼 집은 어디일까요? 한강뷰의 고층 펜트하우스? 방탄소년단이 산다는 용산의 모 고급 아파트? 정답은 오늘 소개할 주거소외계층의 주된 주거공간 중 하나인 쪽방입니다. 쪽방은 다세대 주택에 수십 개의 가벽을 세워 만든 한평 남짓의 작은 방입니다. 교도소의 독방이 평균적으로 1.5평인 것을 고려했을 때 쪽방은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할 수 있죠. 쪽방은 여관, 여인숙, 그리고 현대형 쪽방이라고 불리는 고시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한두 평 정도의 작은 쪽방은 성인이 제대로 발을 뻗고 자기도 어려울 만큼 협소합니다. 때문에 쪽방 주민들은 짐더미 위에 다리를 얹거나 몸을 한껏 웅크린 채 잠들어야 하죠. 단순히 공간이 작은 것뿐만 아니라 한 층에 가능한 많은 쪽방을 만들기 위해 집주인들은 대신 공용시설의 개수를 줄였습니다. 쪽방에선 평균적으로 약 15명이 목욕과 세탁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10명 정도가 화장실을 함께 사용합니다. 물론 창문도, 제대로 된 문도 없어 공용장소엔 악취가 풍기고 바퀴벌레가 드나듭니다. 절도와 성폭행도 이곳에선 흔한 일이죠. 여름철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탓에 열사병으로 인해 하루마다 주민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조차도 비즈니스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했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서울시에서 평당 월세가 가장 비싼 집이 쪽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빈민층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쪽방이 가장 고가의 평당 월세를 지니는 걸까요? 일반적인 쪽방의 월세는 보증금 없이 월 2,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숙소이자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남 더힐 아파트의 평당 월세는 약 25만 원. 쪽방의 크기가 한평 남짓이니 두 집의 평당 월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쪽방을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약 71.5만 원인데요. 월세를 내고 나면 5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한 달을 놔야 합니다. 이마저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워지죠. 사람들의 사정을 봐서 월세를 깎아줄 법도 한데 실상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건물주들은 쪽방을 아주 좋은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쪽방 한 칸의 평균 월세는 아까도 말했듯 약 2, 30만 원인데 층마다 15에서 20가구가 있다고 가정하면 월 수입이 꽤 쏠쏠합니다. 더욱이 쪽방촌의 월세는 주로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탈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몇몇 건물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이죠. 이번 주는 주거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존하는 주거 형태 중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는 쪽방. 누군가에겐 장사의 도구일 수 있지만 이마저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거처입니다. 정부의 주거지원금이 건물주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현재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방침과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천지인, 저는 고송이었습니다.